신문은 이날 정신력의 과학기술을 합치면 큰 변이 난다는 기사에서 바야흐로 강성대국의 대문이 장쾌하게 열림을 예고해주는 남홍의 비료 퍼퍼는 천만 군민에게 우리가 잘 살 날이 눈앞에 왔다는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하는 북한의 비료 상황은 노동신문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경북도 내부통신원은 최근 본방송국과의 통화에서 보통 4월 초부터 비료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은 시장에도 비료가 팔리지 않을 만큼 비료난이 심각하다며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협동농장에 국가에서 공급하는 비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가 지난 3월 중국 해관 통계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1만 7천 톤의 비료를 수입하기도 했으나 5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연간 필요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진행의 FNK 안유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동맹국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하면서 사안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발의한 상원 결의안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언급해 사실상 김정일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금속 파편과 과거 남조선 군당국이 확보한 북조선 어뢰 재질 비교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14일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후속 조치를 남조선과 협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미국이 사실상 김정일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3일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동맹국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한 채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천안함 조사에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이를 바탕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방중 이후 남조선을 찾아 한미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후속 대책을 협의하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공동회견을 통해 대책을 천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공화 미국의 양당 상원 의원들이 13일 천안함 상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양당은 결의안에서 김정일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을 적시해 사실상 김정일을 겨냥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대북제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 1874호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는 결의안 구성에 민주당 소속인 존 케리 외교위원장이 깊숙하게 관여했다며 행정부 쪽 판단 등을 수렴해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 원인 규명을 조사 중인 남조선 조사단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과 과거 확보한 북조선 어뢰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북조선 어뢰는 7년 전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남조선 연안에서 수거한 훈련용 경어뢰로서 군이 이를 확보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는 처음입니다. 훈련용 어뢰는 탄두를 제외하고 실제 어뢰와 거의 똑같은 구조라서 북조선의 어뢰 구조와 성분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금속 파편과 군이 수거한 북조선 어뢰의 재질이 같은지를 비교하고 있다며 북조선이 여러 종류의 어뢰를 가지고 있어 아직 어떤 종류의 파편인지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의 훈련용 어뢰가 NLL에서 훨씬 떨어진 남조선 해역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북조선 잠수함의 침투 훈련이 자주 실시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어뢰의 기밀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적진에서 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북조선 해역에서 쏜 것이 물의 흐름을 따라 흘러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발견된 파편들을 조사한 결과 천안함 공격 무기가 어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14일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호에 따라 김일철이 연령상 관계로 국방위원회 위원 그리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에는 김일철보다 나이가 많은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상 관계로 김일철을 해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고위 간부들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지 않는 한 사망할 때까지 직책이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일철은 1982년 6월 해군사령관에 임명된 뒤 10년 만에 대장으로 승진했으며 97년 차수를 달면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기용됐습니다. 그 이듬해인 98년 9월 김정일 체제 1기 출범과 함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김영춘에게 밀려나 인민무력부장 자리를 내준 뒤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경일 씨, 최현미 씨, 그리고 임서성 씨와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8월 1일부터요, 평양에서 아리랑 집단 체조 공연을 재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예, 김정일 정권은 아리랑 공연으로 위아를 보러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리랑 공연에 동원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참 여기 남조선에서도 이 집단 체조를 하는가요, 김지혜 씨? 하죠. 뭐 마스 게임이라고 해서요.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요. 네. 그런 집단으로 체조하거나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에 나는 거는 19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무렵에랑 전국체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네.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뭐 음악에 맞춰서 집단 군무를 하죠. 마스 아. 게임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네. 이제 학년별로 뭔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크댄스나 체조 같은 거를 연습을 합니다. 북조선처럼 국가적인 이런 집단 체조를 하는 거예요? 정치성을 띄워가지고. 정치성을 띄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 주로 체육과 그다음에 어떤 정신 그리고 뭐 집단 그 말하자면 협동의 그런 의미를 좀 네, 그러니까 알고. 뭐 학교면 학교 단위로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겠죠. 네. 이제 북조선의 이제 집단 체조 하면은 전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김정일 정권을 이제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또 대외에 선전하는 이런 거로 이용을 하는데요. 집단 체조하면은 또 이제 그와 동반하게 배경대 여기서는 카드 섹션이라고 하죠. 네. 예, 네. 이 배경대가 또 그와 만만치 않은데요. 우선 북조선에서 살면서 특히 평양 지방에서 산 사람들은 이제 이 집단 체조를 다 참가해 왔는데요. 저부터는 시작해서 최은미 씨도 평양에서 사셨으니까 집단 체조 참가하셨죠. 예. 이제 무슨 종목에 참가하셨나요? 저는 체육무용에 참가했었습니다. 예. 예. 정경일 씨요. 저는 이 권봉 가지고 이렇게 체육무용이나 갔죠. 예, 권봉 체조요. 예, 체조나 그죠. 네. 갔습니다. 예, 저는 저 국방장에 참가했댔는데요. 뭐 총을 들고 나가서 뭐 참격 소리 하고 예, 그 나갔는데 뭐 여름날 참 무덥잖아요. 그때 나가서 이제 그 군복을 입고 막 훈련을 한다는 게 네. 정말 말이 아니고요. 근데 또 저희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배경대. 아, 예, 배경대는 네. 그 예, 정말 뭐 몇천 명이 그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오줌 싸라도 못 가요. 예,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를 가지고 올라가 앉아 있는데. 몇 시간 하는데요? 그 몇 시간이 아니지, 훈련이니까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때까지 화장실을 못 가요? 못 가죠. 밤 일어나요? 새벽 1시, 2시, 그때까지도 할 때. 이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워낙 많이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움직일 짬이 없어요. 빠져서 한번 나갔다 오려면 시간이 보통 30분 내지 1시간이 걸려야 이제 화장실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나요? 밥은 다 이렇게 공급하죠. 가지고 와서 이제 우유하고 빵을 넣어놔주는데 이제 대체로 짐이 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는 뭐 변하니까 그 자리에서 마시고 빵은 다 군수하는 거예요. 네. 예, 집에 가서 이제 굶주린 가족들 주겠다고. 참 이러는데 막 정말 눈에 생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생들 뭐 일반 뭐 노동자들은 또 괜찮습니다. 뭐 그게 나가도 월급을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생, 학생들, 유치원생들 제일 걱정이에요.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 기간에 6개월 네. 동안을. 6개월이요? 예, 연습하는 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김정일이 나오는 그 행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이제 사람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농촌 지원도 안 나가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데 보수는 안 주나요? 안 주죠. 아니, 보수는 그냥 뭐야. 공짜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6개월간 부려먹는 건 참 그렇죠. 한 번 딱 이제 그 아리랑 공연 처음 그 시작할 때에 이제 100달러에 한한 상품을 줬어요. 네. 그 제일 이제 잘한 사람들은 이제 아리랑 텔레비라고 해가지고 천연색 텔레비전을 하나씩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북 세트 이제 그 뭐 그릇들 뭐 이제 전기밥솥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세트로 줬고 그다음 이불 한 채씩 주고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동원된 데 비하면 그 텔레비전 한 대가 도대체 뭐예요? 근데 참 묘한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국에서. 영국 영국 감독이 이제 다큐멘터리 만드셨는데 그걸 보면서 거기 어떤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말을 한 그런 자막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아무런 돈도 없이 그렇게 동원을 해서 그 공연으로 과연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조선이라면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만큼의 그 이익을 볼 수 있었을까? 절대 없죠. 예. 뭐 당장 폭동이 일어나고 정말 이거는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거 한 마디 좀 해주시죠. 그 북한에서 보통 집단 체조 할 때 그 그러니까 고등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통 합니다. 그래서 14살이나 15살. 근데 한참 게 먹을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선 먹는 게 제일 내가 하면서 보니까 제일 정말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육체노동이니까요. 예. 하루 종일 하루 새벽 5시부터 때로는 다음날 새벽 1시, 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점심시간에는 이렇게 우유라든가 빵이라는 것도 뭐 크지도 않아요. 그저 100g이나 되는 거 그저 그거 하나 먹고 그다음에 야 정말 힘들었어요. 하면 점심 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보통 집이 다 그렇게 식량이랑 있으니까 뭐 다 이렇게 겨우 다 사는 형편인데 네.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한창 이렇게 자랄 나이에 이게 얼굴이랑 타고 또 그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얼굴도 타고 힘들게 훈련하다 나니까 지금 우리 북한 사람들이 키도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 새까맣고. 네, 새까맣고. 아, 그게 그 이유였구나. 네, 정말, 저도 새까만 건, 전 그래서 새까만 게 아니고요. 원래 피부가 새까만 건가? 네. 저도 그 평양에서 이렇게 그 학교 때 지금도 기억에 남지만 그 체육무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동작 한 번을 틀리면 그 자리에서 500번을 다시 시켜요. 어머. 막 땀을 흘릴 때까지, 그러니까 고칠 때까지, 잘할 때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또 이렇게 딱 원을 이렇게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압전을 하는데 굼이라도 약간 밟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손자리를 이렇게 올리뛰기를 500번을 시켜요. 텀블링도 올죠, 텀블링. 네, 그러고는 그 점심에 이렇게 가끔 우리 예술체조 하는 애들은 뼈가 이렇게 나른해줘야 된다고 막 그 국수를 주는데 막 식초를 무조건 뭐 좋던 싫던 무조건 한 숟갈씩 막 놔줘요. 못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어야 돼. 그래야 유연하라고. 네. 그런 그, 강제적으로 막 그런 북한에서는 식으로. 북한에서는 이제 그 텀블링은 앞전, 뭐 뒷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전, 뒷전 정말 힘들죠. 뭐 그렇죠. 어린애들이 그거 이제 몸에 숙련된다는 것이 참이도 그 6개월을 하니까 뭐 잘하긴 잘하는데 기본은 이제 그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벌수도 그렇죠. 안 주고 공부도 시키지 않고 그걸 한 사람을 위해서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네, 참, 아니 참 웃긴데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가 더

춤에